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19일 태양절경축 제중조선인 정연합회 축하단, 제중조선인 정연합회 로일꾼 대표단 성원들이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이번 태양절 경축 행사들은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력자강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해 노도처 전진하는 태양조선의 존엄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방문 기간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인생의 자양분으로 받아놨다고 하면서 편지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모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제중조선인 정연합회를 경의하는 원수님의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는 동포조직으로 튼튼히 꾸려나가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우리 민족의 최고 용도자이시며 제중동포들의 자유로운 어버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